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경찰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경찰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11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12번 문제입니다.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12번 문제입니다.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13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1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1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15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번 서울에 있어요.